hit you with that do-do-do-do. Blackpink!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리인 Blackpink 4-way 사거리 동선 한복 사방으로 running in a bucket list 싹 다 버린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bad girl 조커 싫어 먹은 누가 뭐라 하던 with a bass drop it's another banger